I'm a smart top baby smarter smart top baby smarter 하늘 보면 별까지 깜빡해서 돌보지 wanna be a winner wanna be a winner yeah let it be 까지 난 나비가 될 애쓰니 원하는 건 승리란 놈 I call it sugar my sugar sugar 플랜대로라면 너 진리가 그게 바로 미미미미미 내게 보여 시시시시시 The Seraphim 날 이끌어 to victory I'm a smarter baby smarter smarter baby smarter 하늘 보는 별까지 간파해서 돌아보지 Wanna be a winner Wanna be a winner 계획대로 돼까지 난 나비가 될 애쓰니 I'm a smarter baby Work hard in secret 아끼가 That is what I wanna get. This my time.